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한 4시쯤에 왔습니다. 저는 조직신학과 철학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레너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신약을 공부하고 그러나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에너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시험 준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포리아. 네, 딴 말 필요 없습니다. 네, 안개 속을 거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본인이 디자인을 해서 예,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 공부하는 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예, 자기가 계획 다 짜서 하는 게,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없다. 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개 아포리아는 이제 모르는 거를 아는 것부터가 아포리아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죠. 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 그게 아포리아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 박사 과정은 네, 자기가 뭘 모르는지 확실하게 아는 게 박사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니까 제가 네,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요즘에 조금 공부 방식을 좀 네, 바꿨어요. 아, 또 바꾸셨어요? 네. 네. 수천 가지 공부 방식을 가지고 계신 애너님. 한 글자 한 글자를 제가 네, 주목해서 보던 네, 방식에서 이제는 좀 대충대충 속독으로 네, 다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쵸. 다독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네, 요즘에 읽는 속도가 네, 좀 빨라졌어요. 신문 읽듯이 요즘에 신약 관련 네, 도서들을 신문 읽듯이 네, 쭉쭉쭉쭉 그렇죠,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필요한 정보만 이제 추려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그런 식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책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저자한테도 미안하고 아,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참 책한테 예의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주목하면서 의미를 다시 곱씹어보고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막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읽더라도 네, 제가 이해를 못하면 또 다시 읽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빨리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읽고. 네. 그래서 한 단락을 거의 한 세네 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영어가 딸리니까. 그리고 이제 문어체니까 네, 구어체에다 쓰여져 있으면 쉽게 갈 텐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영국 사람들이 특히 네, 영국 그 신약학자들이 네,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이렇게 하고 많이 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네, 굉장히 만연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만연체고 만연체 최고봉은 독일어죠. 그래요? 네. 유럽 학자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연체이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만연체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도저히 일상생활에서는 저희가 잘 안 쓰는 그런 말투로 네,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괴롭습니다. 네. 읽고 읽자면 정말 지루하고 네, 정말 괴롭고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이게 네, 지겨움의 연속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덕후들 네, 견뎌야 네, 하는 예, 그 네, 신약학자들이 뭐 성서 신학자들 또 뭐 철학자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지독한 덕후들이다 정말. 네. 그래서 이 덕력을 서로 겨누는 곳이 학계가 아닌가. 그렇죠. 네 덕력이 센지 내 덕력이 센지 겨뤄보자. 겨뤄보자거든요.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아, 뭐, 한 120%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덕후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그렇죠. 아, 나 진짜. 네.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조금 바빴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저희 이제 내일 주일 예배가, 네. 이제 월드 커뮤니언 썬데이를 네. 기념해서 하는 예배예요. 세계 성찬식. 세계 성찬 예배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사실 네. 그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네. 뭐 부활절 뭐 이 정도 추수감사절 네. 헌금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절기 빼고는 잘 안 지키잖아요. 네. 뭐 성령 강림절 거기까지 잘 지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력에 따른 네. 그런 교회의 절기들을 네.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 성찬 월드 커뮤니언 서비스 이건 썬데이. 네. 이거는 성찬 이건 교회에서 뭘 베푸는 거잖아요. 빵을 주고. 그렇죠. 포도를 주고.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베푸는 거라 돈이 안 된다. 아, 이거죠. 네. 네. 이렇게 좀 너무 갔나요? 너무 갔어요. 너무 갔네. 이건 까기 위해서 까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잘 안 지키죠. 네. 이게 좀 이 세계 이 교회력에 네. 좀 이게 싱크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잘 신경 안 쓰고 개교회.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본문도 자기가 멋대로 정하니까 항상.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좀 문제가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그렇죠. 예. 아전인수격으로 막 끌어다가 네. 맞추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혹은 뭐 저기. 부교육자가 말 잘 안 듣는다. 이런 부교육자 까기 위해서 특정 본문을 가져온다든가 장로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장로 까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가져온다든가.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당 까고 여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라 뭐 이런 거 가져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만이라도 네. 그 정도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설교에 쓰면 훌륭한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쵸,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 별로 네. 준비 안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팟캐스트는 이 특별한 포맷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진행자가 둘이잖아요. 네. 둘 셋이잖아요. 혼자서 네. 하는 팟캐스트는 제가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네. 제가 볼 땐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이 대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존재하는 걸 생각해요. 말이라는 네. 게. 네. 혼자서 이렇게 독백하고 혼자서 생각도 하고 네. 생각도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외롭잖아요. 외롭고 지루하죠. 그쵸. 아무리 혼자서 독백을 잘해도 네. 그 독백이 둘이서 하는 대화만큼 재밌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다가 네. 이제 또 막 딴 데로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중간에 이제 길을 잃죠. 혼자 하다 보면 그렇죠. 뭐 둘이 네. 둘이 얘기한다고 해서 안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설교도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하면 이 원고에 이렇게 얽매여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청중과 대화의 형식을 갖지를 못하거든요. 네. 웬만큼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그쵸. 청중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대화 형식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교 그쵸. 중간에 네. 다 성도들 다 어디 갑니다. 그렇죠. 예, 다 콩밭에 마음이 다 가게 그렇죠.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 슬림 모드로 그렇죠. 슬림 모드로 변환되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쫄쫄 뭉치게 돼요. 네. 같은 고통을 함께 겪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네. 이제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팟캐스트 공개방. 굉장히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네. 한국에서도 뭐 이제 열린 예배 뭐 이렇게 한창 실험을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한번 해봤었냐면은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소파 두 개를 갖다 놓고 네. 목사 두 분이 앉아가지고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 근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신선한 포맷만 이제 기억이 남아요.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네. 있는 교회에서 한 작년이네요. 작년에 어떤 걸 했었냐면 그 유대교 랍비 랍비를 모셔와서 그 랍비분은 한쪽에 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목사가 다른 한쪽에 서서 네. 같은 본문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서로. 그 좋네. 예. 그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 스님까지 모시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인데. 특별히 이제 어떤 구약의 본문을 잡아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랍비 분이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시도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좀 더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 트레디션에 있는 네. 네, 아브라함 전통에 있는 종교들끼리는 공유하는 바가 많으니까 네,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 못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네.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제도 사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꼭 인터릴리지어스한 대화를 이제 그 예배 형식에 끌어와서 하자는 그런 것도 좋지만 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그냥 예배인데 우리 네. 기독교 전통적인 예배에서 네. 설교를 대화식으로 바꿔버리면 훨씬 더 청중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다. 네. 왜냐면, 예. 네. 그리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네. 되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네. 그리고, 혼자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리고 할 수 이제 있지만. 멀티,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동시에 경험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굳이 또 성직자 둘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사업하시는 뭐 성도분, 한 분을 네. 초대해서. 네. 그 사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물어본다든가, 인터뷰 형식으로. 네. 이렇게 네.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목사님이 프레젠테이션 할 걸 준비해 오고, 그걸 나누면서, 또 패널 한두 명씩을 초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건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네. 예, 팟캐스트 형식이고 완전히. 네. 예, 그거 괜찮은 우리 둘이서 한번 교회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공개 방송을 하면. 네. 딱 그 형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한번 해보죠, 나중에. 네. 기도도 네. 둘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네. 시작할 때. 말잇기. 네. 그렇죠. 끝말잇기 기도. 네. 네. 찬양은 뭐, 저기, 누구나 사서 하고. 네. 예.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월드 커뮤니언 썬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세계 성찬주일. 네. 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이제, congregation. 네. 이 뭐죠? 회중. 회중.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 회중들. 저도 오늘 안 되네요. 모여서. 한국말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예배를 이제 그 다언어로. 드리는 것을 지금 만들고 네. 있어요. 디자인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네, 그런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디자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성령 강림절 때도 그렇게 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주셔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섞어서 예,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느낌. 교회 이렇게 좀 다니신 분들은 아 지금이 무슨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하는구나 이런 건 알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모르는 말이지만 느껴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언어의 아름다움, 또 소리의 아름다움, 그렇죠. 또 발음의 아름다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네. 특히나 그 말 속에 있는 그 언어로 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예, 그런 말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이라는 게 또 하나의 그 상징이잖아요. 네. 이 그 말과 막 소리와 글자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네, 네.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인데, 네. 그 의미를 몰라도 그 상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함께 사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역설적인 네. 얘기지만 네. 그렇죠. 상징 자체가 믿음 아 의미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상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상징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사실 동시에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성찬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떡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받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떡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 네, 이런 게 이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찬식 때 이렇게 멀티 랭귀지로 의식을 진행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내일 그렇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죠. 바운더리 네.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기의 경계선을. 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그렇죠. 네,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네. 자기가 안전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는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 들어보는 거 그런 마음이 그 성찬의 또 의미가 아닌가 또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 우리 왜 그 인천 시교회 네. 목사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그 재판국에 올라갔죠. 네. 올라가가지고 예. 파면되는 걸로 했다가 그렇죠. 그게 그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돼 있는 네. 인천의 네. Y 교회입니다. Y 교회 연모 교회예요. 예. 연까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Y 목사예요. 윤 목사예요. 목사, 예. 윤땡땡. 예. 네, 윤땡땡으로 합시다. 그분은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네. 예, 미국에서 네.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어떤 스캔들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실 한국으로 도망을 쳐 오신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 개버릇 남 못 친다. 그렇죠. 근데 네. 거의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교인들은 그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 이 검색을 열심히 해야 이렇게 알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혀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네. 이 목사를 엄청 떠받들여 준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연봉이. 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3억. 목사가 뭐, 대기업 CEO입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네. 워낙에 이제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일단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내용이 예,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 이 신도들의 혼을 쏙 빼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뭔가 이제 사기꾼 기질 폴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한 분이랑 스캔들이 났고 또 이제 두 번째 여자 권사님이 또 자기도. 목사님이랑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아, 두 명의 네. 여성 권사님들이 둘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둘만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표면 위에 네. 드러나신 분들은 두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한 권사가 이 목사 집으로 들어가는 거를 어떤 교인이 목격을 하고 네. 기다렸죠. 그걸 기다린 거죠. 근데 17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나오고, 네. 예, 그 다음에 한참 또 후에 여신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렇죠. 여인이 됐군요. 성도들이 네. 거기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17시간을 예, 그걸 확실하게 그 못을 받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내가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 목사가 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몇 주 지나고 이 아까운 거예요. 이 3억 연봉도 아깝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 치료비까지 다 대주는 거죠. 네. 교회가 아주 목사를 그렇게 떠받들으냐고 힘들었었던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아까우니까 못 나가겠다.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지방을 치리하는 감독. 네. 예. 인천지방을 치리하는 감독님이, 아, 파면 결정을 내립니다. 네. 예, 아주 훌륭한 우리 감독님이, 예, 김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김 감독. 야구 감독님. 그분이 파면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 윤 목사가 꼼수를 쓰고, 네. 이 연회거든요. 감리교는 연회거든요. 네. 그 연회 위에 있는 게 총회예요. 네. 예, 총회의 재판국으로 이제 사건을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의 제일 높은 사람한테, 예, 이렇게 싸바싸바 해서, 그분이 이제 연회 감독이 내린 결정을 무효화를 시킨 거죠. 번복을 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꼼수를 써서 이제는 총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파면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네. 네. 이제 유죄를 인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교를, 네. 결정을 했네요. 출교를 결정한 거죠. 네. 네. 아주,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 네. 총회 재판위원회 제일 높은 사람이 고목사 어떤 어떤 목사였어요. 아무튼 어떤 목사였는데 네, 네. 그 목사가 도와준 거죠. 네. 네, 우정을 발휘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감리회에서 출교가 이제 사실 말하자면 최고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그 네. 너는 감리교 안에서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출교라는 네. 것은 성도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 출교는 사형보다 더 무서운 그렇죠. 거였죠, 그게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렇죠. 너랑 말도 안 해.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네. 네. 모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출교 때문에 사실 영국 성공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기사에 보니까 변선한 학장님과 홍정수 교수님이 네. 출교를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네. 나오네요. 참 가슴 아픈 네. 이야기인데 이것과 이야기.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로운 일로 출교를 당한 것과 네. 이거는 부끄러운 일로 출교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를 연식하면 안 네. 되고 근데 이분이 사례를 대신 거죠. 그 이 Y 목사가 네. 미국으로 왔대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서 잘못해서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잘못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네. 미국에서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또 미국으로 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매우 주의 깊게 아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와이프랑 뭐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불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상습적이죠, 근데 불륜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좀 악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나간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걸 번복해서 뻔뻔스럽게 교회를 찾아면서 그 거기에 예배를 방해한 죄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교인들을 고소를 했어요. 아. 전 이 점이 정말 악질적이다. 그러네요. 예. 네.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어떤, 자신의 법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을 이용해가지고, 고소하면 된다. 그 뻔뻔한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을 끌려고 시간을, 예. 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죄를 스스로 더 불려 나갔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질적이네요. 네. 정말. 예. 네. 아, 실수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죠. 자기 네. 목사직을 내려놓고, 예? 사실 이게, 그, 깔끔하게. 네. 목사직을 내려놓고. 네. 사죄하고. 그럼요. 떠났으면. 그럼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머리 깎고. 예. 네. 스님으로. 속세를 떠나서. 종교를 바꾸면 고소도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네, 우리 정현이 형. 우리가 네. 이제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인데 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분이 기도를 기독교. 이분 성경책 그 읽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아침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뉴시스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사를 올렸는데 그 이제 정현이 형이 휠체어에 앉아서 네. 네. 어느 문 앞에서 문고리를 붙들고 고개를 숙여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탈진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엿새째 이어가는 이정현 대표가 문 닫힌 기도실 앞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엿새째인데 네. 일단은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제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걸 이제 그 쉐어를 하셨어요. 예, 네, 쉐어를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쓰셨냐면 정현아 네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너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시겠냐? 이렇게 물음표로 네,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걸 보고 야, 너무 이제 촌철살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저도 읽은 걸 이제 네.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분이 비공개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비공개 네. 단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정치 역사상. 그러니까 뭐 문 닫아놓고 아니, 뭘 먹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단식이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이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일단은 비공개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네. 저기 YS님께서도 네. 네. 예전에 이제 그 단식 농성을 하실 때 네. 네. 보름달을 먹었다는 아, 보름달 빵을 먹었다는 아, 중간중간 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근데 네. 지금 6일째거든요. 네. 정말로 6일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면 네. 정말 지금 힘드실 때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해보셨어요 금식? 해봤죠. 네. 어느 정도? 저는 한 3일? 4일? 그것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네. 아,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아니, 그 억지로 한 거예요. 왜 하셨어요? 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하신 거예요? 네. 뭔가 주의 현현을 보셨습니까? 그 이제 안 먹으면은 현현이 네. 보일 수 있죠. 환상 가운데. 환각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네. 안 먹으면 헛것이 보이니까. 네. 근데 이 저도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네. 사실 이틀만 해도 들어주셔야 돼.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3일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네. 조금 한 문제가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단식이라는 힘들다 거는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고. 자신의 네. 생명을 버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네. 생 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 네. 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네.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상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비폭력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최고의, 그, 프로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항, 그렇죠. 저항인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새누리당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목숨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가 뭐냐?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저는 뭔지 알아요. 의회 민주 뭐 민주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죠? 네. 의회 그 의회주의, 민주적 의회주의인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민주적인 의회를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쫓아내자 이 얘긴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네. 결국에 이 퍼포먼스의 의미는 네, 네, 네. 박근혜인 거죠. 나 좀 잘 봐줘.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 열심히 구애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일단은 박근혜는 레임덕이 왔고 네. 이제는 조금 박근혜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충성스럽게 네. 박근혜를 향해서, 그러니까 박근혜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17계단을 올라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네. 17계단을 올라와서 지금 예?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됐다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 신하다. 그리고 네. 이 조선 그게 다 이제 그 여왕 전하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발탁해 주신 여왕 전하.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고 싶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위하고 싶은 가치는 뭐냐,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태까지 네. 17계단 올라오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네.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섬기고 있는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목숨을 걸어서 섬겨드릴 가치다. 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유아적인 거예요. 그렇죠. 유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슈퍼맨으로 보이는. 네. 그거를 네.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애착 관계. 그렇죠. 형성이 된 거죠. 어떤, 네. 형사. 그러니까 여왕 폐하와의 네. 애착 관계가 네.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말, 의회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썼지만, 네. 이분한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군주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충성을 다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네. 않는 것은 이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에 대한 사고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게 이 사람한테 말이 안 될 수 있다. 하나님도 일단은 고전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군주로. 네, 군주로. 네, 군주적인 이미지로. 지금 조금 많이 굶었기 때문에 만약 네. 정말로 6일 동안 단식을 하셨다면 네. 비공개로 하셨지만 네. 정말로 진짜 하셨다면 하나님 보일 때 되지 않았나 정말. 네. 그러게요. 좀 하나님께서 이분을 좀 만나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저 엿장수님이 댓글 남겨주신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백남기님께서 네. 네, 소천을 하셨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좀 먹먹해요. 네. 예.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처형당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물대포를 맞아서 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점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든 이제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공넘기기 해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네.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안타깝다. 박근혜가 네. 많이 그 하나를 덮으려니까 거짓말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손해만 본 거예요. 일본과도 그렇고 미국과도 그렇고 뭐 그쵸. 중국과도 그렇고 네. 찍소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각국의 정보망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죠. 미르와 KJ 그 스포츠 재단. 그렇죠. 예. 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지 않아요? 예. 네. 그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실 큰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게 추정이 뭐냐 퇴임 후에 영향 정치적 경제적 그런 영향력과 아니 자기 그 그렇죠. 퇴임 그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죠. 예. 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네. 이 여당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무효에 없앴어요. 미르 재단 없애고 그걸 없앴습니다. 그걸 통합해가지고 뭐 다른 새로운 걸 하나로 만든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각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지금 인멸이 된 거예요. 네. 굉장히 급하게 증거를 모두 다 인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이거는 치사하고도 강경하면서도 더러운 아주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우리 전반적인 전방위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하나를 덮기 위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도 썼지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 레임덕에 지금 사실은 있는 정권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이 현상은 이 작용 반작용입니다. 정권이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이제 떠오르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거기 그 강도에 맞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권이다. 이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예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짐승 같은 정권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의 부패 이런 이 발악의 정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수위로 발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예. 철도 파업한 걸 잘 처리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이거 너무 이렇게 부실한 그런 타협이었다 이렇게 까고 들어오니까 네. 박원순이 그거를 안 참고 정확하게 반박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야권의 잠룡들이 예, 지금 박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인 상식이 네. 좀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몰상식을 네.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예, 싸워야 됩니다. 투표하고 예. 예, 싸워야죠. 그리고 지금 백남기 지금 농민의 그 시신이 있는 서울대 병원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신을 네.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구호품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이 시민들이 깨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팟캐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정신들이 또 마음들이 열려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있어요. 네. 네. 저는 앞으로 이 보수 정권은 이제 끝났다. 예, 그래서 지금 유일한 희망이 반기문이에요. 제가 볼 땐. 유일한 아, 희망. 예,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희망이 반기문이고. 뭐 이제 다른 네.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 이제 뭐 예, 안철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안철수. 예. 뭐 아무튼 네.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상식이 통하는. 예,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사실은 복음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예.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이정현의 기도. 제가 볼 땐 바로의 기도다. 네, 이집트의 파라오가 네. 자기 아들 죽었다고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이 민중들이 이 이스라엘의 민중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미 닿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좋은 예, 비유네요. 그 아무튼 뭐 엿장수님께서 분향소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또 글을 하나 남겨 주셨고 시원하게 욕 하나 한번 해 주셨는데 예, 예. 뭐라고 욕하셨죠? 그 이제 저기 씨의 발이 있다고. 네. 네. 그 짜니 원래 여자 선생님이 그 전에 댓글 길게 적으신 거에 네. 쳐 죽일련이라고 먼저 하셨어요.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답글 다신 거에는 씨 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정말 읽을 때는 속이 시원하고 내가 이걸 네. 방송에서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와서 보십시오. 아, 그리고 네. 또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교리는 네. 어떤 노예를 양산하는 네. 아, 그런 이제 도덕에 가깝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느 교회를 몇 년간 섬겨왔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자 나는 종이다.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자유인,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전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그,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쓰는 레토릭. 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계속.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종의 정신을 이렇게 북돋는다기 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너무 잘 알겠고, 그걸 동의하지만, 하나의 레토릭이다. 예, 종교적인 레토릭이다.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예, 그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죠. 근데, 목사를 섬기면 안 됩니다. 네. 예, 또는 교회를 섬기면 안 되고. 안 되죠. 예, 또,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실체가 없는 교회의 이, 하이어라키. 예, 권위주의의 구조. 그걸 섬기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죄인이라는 레토릭은 요즘 정치계에서도 좀 쓰더라고요. 그 진보적인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아, 어떤 책임 의식을 그렇죠. 같이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 의식이 부재, 시민 의식의 부재 상태. 그리고 시민 의식이 기반한 행동을 못한 네. 그런 행동의 없음. 네. 그런 것들이 참 죄죠, 사실은. 네.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그렇죠. 사실, 그 얘기하지 않으면, 또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그 행위에 그냥 동의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예, 또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죄, 공동체의 네.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죄. 저는 그런 레토릭은 환영입니다. 네. 예, 그런데 네. 너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시민으로서 살지 마. 너는 죄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그런 예라고 생각해요. 교회 네. 안에 그 죄인의 레토릭이 네. 네. 예,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로 괜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인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집안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예. 네. 정말 처절하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만주에서. 네. 이야, 그래서, 확실히, 이, 우리, T1님이. 아, 그, 기승전, 친일척결.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 피해 있군요, 이게. 네. 우리 저희 조상님들은, 그런 분은 잘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기, 네. 그, 이종걸, 예, 좀, 별로예요. 이종걸이요? 네. 왜요? 아니, 우리, 저기, 네. 그분도 우리 집안 어르신이지만, 예. 예. 이 종걸 네. 아저씨께서는 조금 예. 더 좀 할아버지를 닮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여장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유이고 그렇게 싸우다 죽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는 자 그가 진정 자유입니다. 아, 멋진 말이네요. 아, 멋지죠. 네. 네. 이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네. 이 말 너무 지금 귀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네. 이거는 이 우주 전체의 모든 파티클 모든 이 뭐라 입자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네.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 그럼요. 네. 우리 이 몸, 네. 정신 이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억압한다. 이걸 억압받는다. 그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야자 시간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만화방에 가서 네. 라면을 먹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네.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저 공부하라고.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때부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연필 놨어요. 그때부터. 네. 네. 그 전까지는 잘 하시다가.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네, 분필을 꺾어버렸군요. 우리 엄마가 네. 잔소리를 시작하실 때 저는 연필을 놨어요. 아. 그리고 만화방을 전전긍긍하면서 네. 모든 만화책을 다 읽어서 네. 독해력은 좋아지더라고요. 네. 국어 실력이 들고. 네, 국어 실력이 들고. 라면이 정말 맛있어요. 네. 마라빵 라면이. 어, 그림체를 보는 눈이 길러지고. 요즘도 네. 제가 가끔 LA에 있는 마라빵 가요. 그래요? 네, 하루 종일 봐도 한 20불? 네. 네. 네, 아무튼, 그런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님께서 또 이제 방송 듣고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네 재미있었다. 네.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셨고, 또 보충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보충 질문이요? 네. 그럼 율법은 증거판을 확인한 기록인가? 아니면 구술에 의한 기록인가? 네. 이거는 우리 저기 다음에 구약 전문인을 모시고.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네. 구약 전문인을 한 분 뵀는데 네. 공부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러시구나. 그냥 두고 왔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모실 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세상 삼십님께서 네. 예. 이제 글을 좀 남겨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분 이제 제주도에서 사시나 봐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나눴던 주제에 사모님께 네. 여쭤봤대요. 하나님이 변하실까? 그랬더니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냐고 라고 대답을 하며 대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네. 가장 일반적인 네. 반응이에요. 아 그렇죠. 네. 한국 신도들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뭐 이 대답의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지금 우리 팟캐스트라고 불러주고 계시다. 아 네. 벌써 이게 네.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다. 아 이미 이제 빨간 약을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질문을 그리고 아내분에게도 이제 그렇죠. 빨간 약을. 네. 나눠주시기 시작을 그렇죠. 하고 계신 거죠. 질문이라는 네. 것이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묘한 매력이 있고, 네. 이게 참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그렇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생각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즐거운 일에 한 발 들여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내분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듣고 네. 이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생각을 잠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네. 준비된 대답을 하신 거겠지만 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생각은 하면 할수록 바뀝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예. 주체리 럭스타스메야. 예. 네. 네. 라틴어. 베리 럭스타스메야는 진리는 나이핏. 진리 나이핏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이고. 네. 네. 그렇죠. 진리는 나이핏은 서울대 로고에 박혀 있는 그렇죠. 말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순간 네. 헷갈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함께 하는 세상 삼십님. 네. 네. 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이튠즈에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또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근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방송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구독자 수가.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올려놓은 에피소드를 다운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튠즈에서 저희가 이제 너무 한꺼번에 한 2, 3분 간격으로 방송을 네, 한 20개를 올려놨더니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최근에 올려놓은 방송들이 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팟빵에 오셔서. 방송을 좀 듣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튠즈에 일단 문의를 했는데 아직 아무 대답이 없네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게시판에 좀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꾸준하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아, 월요일로 옮기면 어떨까? 네. 어떨까요? 예, 예. 저는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월요일 이제 한국은 주일, 네. 주일 뭐 오후에 저녁쯤에 확인을 하시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는 좀 하루 좀 늦춰서 월요일에 예. 네. 저희가 월요일 시작하시면서 아니 저희가 월요일 저녁에 할 거니까 한국은 이제 화요일 저녁 화요일에 네. 화요일 오후나 저녁쯤에 들으실 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 토요일에 저희 그 하나님도 변하실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은 과연 변하실까? 네. 네, Can God change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Doctrine of Divine Immutability.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신적인 불변성의 교리.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냥 불변성의 교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좀 줄여서. 그래서 이 불변성의 교리가 어떻게 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 기독교 신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까지만 이제 간략하게 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완벽성, 하나님의 완벽함에 네. 이제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모든 변화의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요인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요인 혹은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 예, 이거에 이러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대치가 되면서 너무 쉽게 예, 이런 그 신적인 불변성의 교리가 예,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예, 그런 원류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네. 변화라는 거는 공간에서 발생을 하고 또 시간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하고 그다음에 temporal한 네.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사건의 발생은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항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럼 변화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공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일시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변화 없음과 공간적이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기독교 교리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왔는가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주는 늘 변하죠. 그렇죠. 네, 모든 우리 이제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삼라만상이 늘 변하고 있죠. 네, 시시각각.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순간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시간 항상 변화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또 공간에서도 변화가 생기죠. 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 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러한 공기들의 입자들과 우리가 그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공기 안에 입자들이 서로 뒤섞이게 되고, 예. 네.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들이 그 세계의 역사 안에서 발생을 할 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네. 그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어떠한 변화도 우주 안에 유일한 단 하나의 사건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변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겠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예.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주는 늘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해서 하나님 당연히 변하지 않으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될 수 있는 생각인지를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예,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변화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마음을 바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네. 보면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시니. 예. 거기도 보면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네. 이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네. 이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래. 1세기에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이해가 이 불변성의 핵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 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신론 우리가 봤던 이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하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주요한 이론이었어요.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불변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주요한 존재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설명이 그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변성의 고전 신론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 신학이 발전을 해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전 신론이 사실상 19세기까지 중세를 지나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신학 이론의 전반을 지배를 하게 돼요. 예.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넘어서서 이게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만큼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매력이 뭔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고전신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 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한 어떤 이 외부의 요인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에 영향을 줘서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하나님의 이 perfection, 완전성에 위배가 되니까. 예.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육체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가? 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럼 정신 육체적인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가에 대해서는 이 고전신론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지식이 바뀔 수 있나? 하나님의 의지가 바뀔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완벽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려면 이 정신적인 변화마저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변화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 논리에 따르자면.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정론 얘기했을 때 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네. 네.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새롭게 알면은 완벽한 지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식 또는 그 사건을 통해 유발된 지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 못한 것이 된 거예요. 예. 재밌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성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는 존재네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새롭게 배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He 끝난 거예요. God cannot learn anything. 그렇죠. 하나님은 뭘 배울 수 없는. 그렇죠. 졸업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데 있어서 완벽성을 네. 플러스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 같은 것도 요즘에 막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는데 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창세기 때부터. 그렇죠. C 언어 다 알고 계셨네. 네. 이미 네. 세상은 코드로 창조되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하나님 뭘 하나님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습 능력의 부재인데 그러면. 학습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네네. 네. 참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미리 아셔야 되고, 그, 어떠한 그, 에이전트에, 그러니까, 네. 자유의지로 활동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네. 개체? 개체. 그렇죠. 개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한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지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모르는 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또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배운 거를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삶이죠. 뭐. 그게 삶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세계에 대한 지식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까지도 이거는 늘 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렇게 반대점에 놓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렇죠. 네, 뭐. 질적으로 다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교적 변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성, 이 완벽함은 어떤 종류의 변화도 하나님을 겪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애들 썼네요. 하나님을 저는 완전 냉장고에 넣어놓고, 네. 냉동을 시켜서 보존을 영원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란 존재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이티우스라는 이제 네. 신학자가 네. 있었어요. 네. 그 보이티우스도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토대를 놓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이 보이티우스는 시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 영어로는 temporal한 존재라는 것 네. 네. 이거는 영원함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 근데 이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그 삶 가운데서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시적인 존재는 과거를 그 삶의 일부분으로 살지 않죠. 예.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 아,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기. 와이트헤드 선생님은 이제 다른 예, 이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 이분의 그 보이티우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보죠. 그리고 또 미래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미래는 아직까지 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보이티우스라는 신학자는 불완전함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가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 그러했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네, 네, 네. 예. 근데 완벽한 존재는 변함이 없다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변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다면 과거가 생기고 미래가 생기니까. 네. 예, 그렇다면 불완전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그 존재 안에 발생을 한다면. 예. 그래서 보이티우스는 이러한 논리에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시간 밖에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예. 하나님이 일시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변화라는 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다른 시공간에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혹은, 계시지 않은 거죠. 혹은 어떠한 시공간과도 만나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창조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없죠. 네. 또한 그 예수의 성육신의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집 나간 아버지죠,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집 뛰쳐나가는. 집 나간 아버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로 전락하는 거죠, 그냥. 미국으로 가신 아버지. 돼버리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네. 아, 그분은 돌아오셨죠. 네. 한국으로 가신 아버지지. 어, 그렇죠. 네. 네, 그러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퀴나스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면 예. 아퀴나스는 이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라는 네.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예. 하나님의 본질이 단순한 오직 하나의 simple one 단순한 그것 하나이기에 그분의 의지 혹은 불변토록 단일한 것이라는 성경 명제 이것을 의미하는 게 그 단순성의 교리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본질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에센셜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본체,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영원한 내적 구조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은 가질 수가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신적인 속성 안에서 계시하실 때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부분적인 지식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또 제공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성을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으나 각 속성들 사이에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도록 혼합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눠서 이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본체의 각 속성들이 절대 완전한 것으로서의 조화로운 전체를 형성해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조각 저런 조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본질을 언급한 곳은 없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는 서로 본체와 속성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영과 육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건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본질은 같을 수 있지만 예. 이것도 사실 이제 그 본질론도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질론에 대해서. 예. 그렇지만 지금 언급하는 건 좀 피하고 갈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본질과 속성은 하나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첨가된 어떤 것들이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속성 밖에 하나님의 본질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명제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명제가 서로 이렇게 컨플릭트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체와 이 각 속성들이 다 하나로 존재한다. 예.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퀴나스의 이야기예요. 아퀴나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심플리시티라는 단순성이라는 교리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걸 통해서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성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때 네. 각 속성들 사이에 구별이 안 되도록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와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네. 구별은 가능하다. 상호 구별은 가능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도 하면서 긍휼이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5장에 보면 참 이거 바이폴라도 아니고 네. 다이 참. 다이폴라 바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다이폴라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폴라는 네. 이제 양극성 그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울증 바이폴라. 네. 좀 사실은 들으면서 뭐 흥미도 있지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사랑이 긍휼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네. 네. 하, 참 이거는 그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아퀴나스가 뭐, 전통 신학자 네. 고전 뭐 신학자니까 나쁜 얘기는 아닌데 네. 뭐 근데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렌즈로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냥 하나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네 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때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안에 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단일한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아스펙트를, 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시간에 따라서 경험해 가는 것 뿐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저 질문들도 있고 한데. 그렇죠. 예, 들으면서. 네. 질문 지금 하시려고요? 아니면 좀 더 하시려면 좀 더 하시고 네. 질문으로 마무리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적인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네. 하나님의 불변성의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어떻게 이제 이것이 생겨났는지. 네. 예. 기본적으로 네. 그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전까지 이대로 쭉 온 거예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적인 명제가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네.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카운터 아규먼트가 있었는지 네, 그걸 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과정신학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네. 네, 그 부분까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오늘은 정을 얘기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반을 얘기해 주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까지 가면 훌륭한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게 네. 합에 있어서 제가 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정 철학에서 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새롭고 그리고 굉장히 대안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흥분이 되고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예, 그 옛날에 그 그리스 고전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최소한 실용적이긴 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였고 사람들이 네. 그냥 이제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우스가 이런 남봉꾼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나도 남봉꾼이어도 되겠지. 하나 이제 드라마인 거죠. 그렇죠. 드라마. 드라마 보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신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용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를 네. 즐겁게 했다. 신들의 네.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즐거움과 함께 교훈을 주거든요. 네. 굉장히 직접적인 교훈을 줍니다. 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삶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을 굉장히 강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신관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신들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신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후로 이런 거거든요. 네. 영지, 모나드 개념이에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예, 모나드 개념이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 온 건데. 네. 모나드가 우리의 형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기서 빚어지는 그 맹점이랄까? 그게 뭐냐면 적용이 안 돼요. 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예, 반드시 그래서 모나드는 로고스를 통해서 성육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범적인 예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이런 어떤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로고스를 거쳐서 성육화되지 않은 모나드의 개념은 공허하다. 예, 공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물론 이제 모나드를 거쳐서 우리에게 성육화된 예수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나드를 예수가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예? 그리고 이제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다 이제 모나드만으로서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육화된 로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의 강령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그러니까 이 히브루 바이블에서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 구약에서 이해된 하나님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인 동형론적인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분노하시고 모나드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더 인격적인 하나님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싶었고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 까먹었네. 하나 더 있었는데 다음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하죠. 예.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 조금 말장난일 수 있는데 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우리는 그냥 얼핏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 영원한 게 더 우월한 가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꼭 그럴까요? 그리고 또 변함없는 것과 변화무쌍한 것 그럼 변함없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이미 내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인이 됐어요. 네. 죽었어요. 그럼 무기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무기질로 돌아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유기질 아니요? 아니 우리가 유기질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근데 죽어서 분해가 되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네. 무기질로 갑니다. 물이 네.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진 않잖아요. 예? 진흙 땅에 굴러도 이승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네. 구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숨쉬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예? 또 밥 먹고 배탈이 나더라도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싫어하잖아요. 죽으면은 네. 영원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일시성과 변화되는 그런 속성을 네.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더 우월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그 창조 세계와 더불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the universe를 대하고 계시다. 요거를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 나간 아버지. 집 나간 아버지가 아니고 집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다. 최소한. 그래서 네.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발을 이제 떼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집안으로 한 발 이렇게 어. 들여놓을까 말까. 그렇죠. 아니, 집에 들어, 네. 수시로 드나드시는 하나님이다. 네. 항상 집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네. 연결해서. 네, 좀 말씀해주세요. 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예, 네, 그게 뭐였냐면, 네. 그 아름다운 세상 30님의 그 부인께서 네, 말씀해 주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왜 그것이 그토록 매력적일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네. 예,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아,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영원한 삶을 꿈꾸듯이 그러한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에 기대고 싶은 우리 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 예. 그 루돌프 오토가 했던 예, 이야기처럼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애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어떤 게 있냐면 과연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네. 이거 정말 질문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리오바거님이 저희 광고 카피에 우리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사랑이 변하니? 아, 예. 저는 사랑하면 당연히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사랑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얘가 딱 태어나서 제가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제 일상이 변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울면 저도 거기에 당황해서 이게 애를 달래주게 되고 즉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 제가 변하고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이정현 대표도 지금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그 거기에 그래도 반응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그럼요.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고. 예. 물론 계시죠. 이제 바로의 기도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이 헬조에서 민중들의 이 외침이 네.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미 닿았기 때문에 네. 위정자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으시지 않으실 거다.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반응하고 계시고 거기에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지금도 변화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는 걸로 하겠고요. 일주일 네. 동안 잘 지내시고 예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도 절대로 천둥이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번개가. 예, 네. 절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대화, 하나님에 대한 논의, 가족들끼리. 빨간 약을 나눠. 빨간 약을 나눠. 네. 예, 좋은 시간 급하면 되십니다. 좌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